기든 말은 뜻밖 역조라라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산 또 비가니요 부처노니 욕방이 손동은 나 온가는 생신잔치 갈 대로 가라고 하고 주도체비 좀비 걸지 공방을 불러 사체를 단동 고진을 펴고 백보장 불러라 수로를 불러 교군을 단동 삼면줄 고치고 호비를 얹어라 집사를 불러 용법을 차리 호군을 불러 기체를 내으라 소사령 불러 나주를 등대 극창이 불러 정영을 신칭하라 대방을 불러 기생행수에게 은근히 분부하되 어산도 허신무냥 서울 사신양반이라 희생을 기울지 읍사에도 다지 없이 착실히 가라쳐라 이리한 처분발을 이제 그때 용서는 일어서며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오나리 초한 신랑인가 싶고 어서 가봐야 멀소 사또가 와서 전생 문을 음침없이 내시는 내가 관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빛나 너여 많은 허여버지요 후에 찾아갈 것이니 유언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어산도 일어서며 어허 이러다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겄다 바로 앞에서 낯선 문채 피고 손을 치니 그때여 조정들이 구경중에 섞여섰다 어산 허동보호 벌떼같이 보여든다 달같은 마패를 달같이 드러내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드러내고 삼분간을 구다하며 밤에 운사 소백병 구경꾼이 독감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은 서린 바람 이렇든 놀랍든가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빚이 넓지 하인고동 장관이다 사령들은 나발 잃고 주먹지고 홍행 홍행 포도 정원 잃고 입방포로 훗 입만 서로만큼 붙여지고 피도 지고 쭉쭉 흘린 난도 발등 밟혀 자빠져서 아이고 난도 아무 일 없는 후루루루루루 하고 내 공을 흔들었다 달같이 드러내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드러내고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드러내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드러내고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드러내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드러내고 한 번간을 두다 하기며